안녕하세요. 아, 정오에 만나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되면 항상 우리에게 궁금한, 특히 뉴질랜드에서 가장 궁금한 거, 어떻게 보면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유학과 교육에 관련돼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우리 이미영 실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When I can't breathe and when I'm tired, you're my salvation. Oh my.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 저는 너무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제 몰골이 너무 네, 보이는 라디오로 보여드려야 딱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확 튀어나올 텐데. 네, 하여튼 살은 안 빠지고 몰골만 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게 뭐였죠? IT 과정 다뤘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NCEA하고 IB 고등학교 과정을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별 뭐 취업 전망이라든가 어떻게 그 과를 졸업하고 어떻게 그 일까지 구하느냐에 대한 간호학과 IT 과정 커버했고요. 오늘은 유아교육학과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다양한 이제 직업군들 있는데 네. 그 유학을 특히 준비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유학 후 이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뭐 카테고리라고 하나요? 이런 네, 학과를 네. 했을 때 전망이 이렇게 아무래도 많이 이민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 네. 말하는 유학 교육 이거 네. 미래라고 하기엔 뭐냐면 지금 전망이 어떤 건가요? 유아교육학과는 이제 과거에 장기 부족 직업군에 속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장기 부족 직업군에서 빠졌어요. 그렇다고 뭐 이민이 안 되는 학과는 아니고요. 여전히 굉장히 인기 있고 그리고 이민으로서도 추천드릴 만한 학과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영어를 준비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유아교육학과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실력의 영어 점수를 입학할 때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만 된다면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학과에서 선생님이 네. 되는 거, 유치원 선생님, 쉽게 말하면 유치원 선생님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럼 이 나라에서 유치원 선생님 되는 거? 네. 뉴질랜드의 유아교육 교사를 Early Childhood Teacher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유치원이라든가 사설 보육원 등에서 이 나라 초등학교는 만 5세가 돼야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 5세 이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뭐 우리 대한민국으로 생각을 한다면 유치원 교사입니다. 네. 그러면 그 뉴질랜드 유치원에 대해서 일찍 들어간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 뭐 어린 친구들이 들어온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뉴질랜드 학제가 초등학교가 만 5세부터 1학년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저희 대한민국은 만 7세에서 8세부터 그 1학년을 들어가기 때문에 만 5세, 6세는 유치원 과정이라고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리 과정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교육 내용을 보면 유치원 과정이에요. 그러면 뉴질랜드에서 만 5세 이하의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 그러니까 정식 유치원 이름은 킨더가든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이제 만 3세부터 입학이 가능하고요. 이런 정식 유치원 외에도 뭐 데이케어라든가 아니면 프라이빗 케어 서비스 등 뭐 사설 보육원들도 많이 그 만으로 0세부터 뭐 6개월에서부터 5세 이하까지 입학이 전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게 아마 네. 그 유치원에 그 뭐 지금 방금 뭐 네네네. 만 3세에서 4세 아이디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뭐 비용이라든지 어떤 뭐 자격이 또 비자에 따라 또 어떤 자격이 있다든지 그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뉴질랜드 이제 정식 유치원은 만 3세에서 4세 아이들이 갈 수가 있는데요. 그 매주 20시간씩은 정부 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자에 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해외 방문객들, 저희 뭐 비지터 비자를 가진 방문객들의 자녀들도 똑같이 20시간씩 정부 보조 타가를 제공받는다는 게 굉장히 그 프라이머리나 인터와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왜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 하면 거의 한 달에 1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가는 유치원도 있잖아요. 비싸면 더 비싸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머님이 그냥 왕복 항공권으로 아이하고 비지터 비자 받아서 오셔가지고 여기서 3세, 4세 유학 유치원을 무료로 또 보내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것도 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드는 퀘스천이 그러면 주 20시간씩은 정부 보조를 받는데 주 20시간씩이면 매일 4시간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4시간이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닌데 내가 더 시간을 우리 아이를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또 추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세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유치원에 따라서 그 20시간까지만 정부 보조를 당연히 받는 거고요. 유치원에 따라서 이제 원하는 시간만큼 추가 가능. 뭐 시간당 약 한 7불에서 뭐 12불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일 5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낼 경우에는 총 30시간이 되잖아요. 네네. 이 중에 20시간은 정부 보조로 무료 혜택이 가능하고 추가된 10시간에 대한 비용만 유치원에 납부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20시간은 정부 보조를 받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추가 비용을 이제 네네네. 유치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한다.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유치원 정말 정식 유치원에 대한 얘기고요. 네네. 데이케어 센터라든가 프라이빗 케어 서비스 센터 같은 사설 보육원들은 이제 또 이게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그럼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여기 뉴질랜드 뭐 삶이 약간 네. 맞벌이 형태 좀 많이 그렇죠. 있는데 네. 이렇게 될 경우는 좀 아이를 태우고 뭐 돌 지나고 막 이렇게 그렇죠. 맡길 때는 없나요? 유치원에서? 아닙니다. 그 저는 사실은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전문가겠지만 저는 이제 이론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아이를 가져볼까 생각을 하고 저도 맞벌이다 예. 보니까 네네. 알아봤죠. 왜냐하면 제가 아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선택을 하기 전에. 그래서 주변에 저희 집 주변에 찾아봤더니 3개월에서 6개월부터 맡길 수 있는 사설 교육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국인 아시안 선생님들도 계시고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하기는 한데 이제 금액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네. 다 장단점이 있겠죠. 예, 네. 혜택을 많이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우리 실장님도. 그렇긴 한데 이게 다 저도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이케어에 아이를 맡기고 제가 풀타임으로 일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일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저한테는 또 그 경력이 쌓이고 시간이 또 일하는 시간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위 엄마들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커리어를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뭔지 좀 이렇게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는 그 한국 물론 이제 차별이 꼭 있다는 건 아니지만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돌보는 것도 있어서 또 남성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취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이 가정에 좀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서 엄마들이 정말 많이 힘들거나 아니면 또 좀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거지 자주 하세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 유치원은 뉴질랜드 유치원은 일반적인 이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유아 교육 교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뉴질랜드 교사 협회 뉴질랜드 티처즈 카운슬에 정식 교사로 등록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정식 교사로 등록을 위한 최소의 학력 조건이 예전 2012년도 전에는 레벨 5 디플로마도 가능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2012년도부터는 반드시 학사학위 레벨 7에 해당하는 학위 소지자여야만 뉴질랜드 교사협회에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록이 되시고 등록만 되시면 이제 정규 교사로 일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으시고요. 다만 이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학사 과정이 아니라 서티피케이트 과정이나 디플로마 과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정식 교사는 아니시고 보조 교사로 유치원에서 이제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거기를 하게 되면 보조 교사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보조 교사는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정식 교사로 채용이 돼야지 그 직업도 좀 퍼머넌트로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연봉도 그렇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학교를 가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학사 이상 외국에서 그렇게 학사를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이제 그 다 틀린데 그 좀 틀린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외국 학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좀 전에 보조교사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AUT라든가 아니면 그 사립학교에서 제공하는 1년이나 2년의 단기 서티피케이트나 디플로마 과정을 졸업하는 경우는 이제 정식교사가 아니라 정식유치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킨더가든은 교사협회에 등록된 교사들만 취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서티피케이트나 디플로마 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은 사설 보육원 이런 쪽으로 그 정도로 이제 취업이 가능하시고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협회에 등록된 정식 교사일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영주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서티피케이트나 디플로마를 통해서 그 사설 유치원에 보조교사로 취업한다고 해서 영주권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학사를 졸업하셔서 그리고 정식 교사가 돼야지 영주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전에 질문 주신 거 그거 이제 그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아닌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네네네. 네. 그 학위는 사실 뉴질랜드에서 졸업한 분들 학사 학위만 인정을 해주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외국의 학위가 이 나라 그 정식 교사로 등록하는데 그 저 리퀘어먼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 드리고 다음번에 알려 주시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뉴질랜드에서 반드시 그 유아교육학과를 학사 이상을 졸업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학위를 졸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이게 학사 과정이 총 3년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학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뉴질랜드에 와서 유아 교육학과를 공부하고 싶을 때 학사를 3년 과정을 다시 공부해야 되냐? 이건 아니에요. 1년짜리 또 단기로 공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사 협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너무 말이기니까 문의하시면 답변을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아 교육학과 사람들은 궁금한 게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대학교가 어디가 좋냐? 유아교육. 아, 네네네. 추천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뉴질랜드에는 총 8개 대학교가 있잖아요. 종합대학교가. 근데 그 8개 대학교에서 모두 그 저 유아교육학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학교가 당연히 랭킹 1위인 University of Auckland, 오클랜드 대학교고요. 그 다음에로 인기 있는 게 AUT. 폴리텍 중에서는 유니텍이 가장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네. 보통 폴리텍하고 대학교하고 폴리텍 사설 학교에서 유아교육학과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랭킹이 높은 거를 따지면 당연히 오클랜드 대학교를 다 선호하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클랜드 대학교에 붙은 학생들이 실제로 사설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그거는 오클랜드 대학교에 갈 실력이 안 돼서 사설 학교를 진학을 한 건 아니고요. 졸업한 후에 취업률을 봤을 때 사설 학교가 전혀 오클랜드 대학교에 비해서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또 현상이 있습니다. 뭐 뉴질랜드는 애 많이 놔도 뭐 복지가 좋아서. 네. 한국은 뭐 그 어렵다 하는데. 그렇죠. 네. 하여튼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유치원 교사가 됐을 때. 네. 사실 뭐 이건 제일 직접적이면서도 제일 궁금한 것 같은데 연봉이 어떻게 되냐? 연봉이 예전에 그 장기 부족 직업군이었을 시절에 그때 이제 연봉이 좀 많이 높았었죠. 그때는 심지어 이 유치원에서 이제 말하자면 고객.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선생님 따라서 옮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자기 팬들. 팬텀이 이렇게 좀 많이 있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 옆에 유치원에서 스카웃을 해가는 일도 빈번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거의 뭐 7만까지도 받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있다고 들었고요. 보통 이제 초봉은 당연히 이제 미니멈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올라가는 보통 이제 한 1년 차 선생님들이 4만 5천, 최대는 6만 5천까지 그리고 시니어 교사 및 헤드 교사직으로 일할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만 9천에서 8만 9천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들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careers.govt.nz 그 이 나라 정부에서 그 넣어놓은 데이터를 제가 발췌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전망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장기 직업군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굉장히 괜찮은데 이게 하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민할 때 유학 후 이민할 때 보통 생각하는 게 쿠커리 또는 IT잖아요. 유아교육이 상당히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영주권을 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따고 나서의 삶도 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평생 여기서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한 분들이 도전할 만한 학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아교육학과에 진학을 하려면 학력 플러스 영어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학력은 보통 이제 뭐 학사로 들어갈 수 없으면 레벨 5부터 디플로마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했더라도 영어에 대한 그 리퀘어먼트가 올 밴드 IELTS 7.0이에요. 모든 섹션에 7.0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쉽지 않네요. 굉장히 쉽지가 않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기 위해서는 영어 과정만 거의 뭐 한 1년 반 정도 요 정도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아예 이걸 전공하려고 했던 친구 아니면 유학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네요. 그렇죠. 이게 7.0이 의대 입학하는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뭐 간호학 입학할 때 6.5 필요하고 근데 이제 교육 어린 아이들과 관련된 또 교육이다 보니까 좀 더 높은 그런 간호학이라든가 뭐 다른 학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입학 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전망도 네. 좋고 네네네. 네, 그 도전하실 만합니다. 네, 도전할 만하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네. 해야 된다. 이 영어가 왜 7.0인지 아세요? 제가 학생 한 명이 그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이코노믹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과를 유아교육학과로 전공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사로 졸업을 했으니까 얼마나 영어가 잘 되는 그렇겠죠. 그 학생입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리고 인터부터 여기서 왔기 때문에 인터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는 제가 생각할 때 좀 굉장히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아교육학과를 진학을 해서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OET 과정이라고 그 간호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따로 공부하는 영어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영어 공부를 방학 동안 신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의 영어 실력으로 부족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해피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아이가 아프거나 이제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이 어머님들이 전문 의학용어를 쓰시면서 말을 굉장히 빨리 하시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대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단어라든가 이거를 방학 동안 또 공부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네. 야, 유치원 교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보조교사라면 모를까 정식적으로 내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교육해야 되는 그런 또 위치에 있으면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는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네. 그 부모님들이 뭐 아팠을 때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레퍼런스라는 거 네. 보고서 리포터를 꼭 아이가 네. 뭐 그 있는 동안에 네, 어떤 네, 일이 네. 있었으면 꼭 그걸 작성하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네. 영어 실력이 상당히 좋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표현하는 것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학생들이 이제 그 유학생으로 와서 어학연수 후에 7.0 따고 나서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러면 영어 실력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좀 취업에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취업이 안 돼서 돌아간 제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오. 네, 그거는 뭐냐면 아시아인들이 아니면 그 외국인들이 이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려면 이 정도로 높은 그 영어 실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뉴질랜드 자체가 그 멀티컬처럴 시티잖아요. 모든 인종이 섞여 있는 뭐 유치원 아이도 그렇고 이제 그 실버타운 한국에선 실버타운이라 그러죠. 그 좀 노인분들 요양하시는 그런 병원도 그렇고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의 그 영어 실력이 굉장히 현지인하고 똑같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을 뭐 사립 유치원이든 이렇게 선정할 때 거기에 그래도 같은 언어를 쓸 수 있는 아시아인이 있다면 선택을 하거든요. 그걸 유치원들도 알아요. 심지어 그 요즘에 그 저기 뭐지 폴리스 경찰 뽑는데도 거기에 뭐 아시안 뭐 세컨랭귀지 하는 사람 선호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유치원이라든가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또 아시안들을 고용을 하는 게 또 이게 좀 필요한 이 도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오클랜드에 좀 많은 또 인구들이 그렇죠. 유입을 했지만 또 아시아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 네네네. 사실 서비스업 자체가 또 소통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유치원도 사실은 서비스를 하는 게 교육적인. 맞아요. 네. 네. 다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유아 교육학과 하면은 그 학과 했을 때 뭐 배우는 네. 예를 들어 뭐 의사도 보면은 정형외과 있고 정신과 있고 여러 이런 내과 있을 텐데 네.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유아 교육학과에서도 그 제공하는 과정이 배첼러 그러니까 얼리 차일드 에듀케이션이라고 할지라도 티칭 과정이 있고 에듀케이션 과정이 있어요. 네. 이게 다른가요? 네, 달라요. 그러니까 티칭 과정은 말 그대로 선생님이 되는 과정이라서 내가 유치원 선생님이 되려면 티칭 과정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티칭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 아이 뭐 이렇게 실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아 그 유아교육에 대한 뭐 리서치라든가 실무 스킬이라든가 기초 이론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이제 유아교육 학업에 대해서 배우는데 에듀케이션 쪽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는 뭐냐면 뭐 유아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개발이라든가 리더십 그리고 뭐 리서치라든가 조금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려면 티칭 과정으로 가셔서 선생님 협회에 가입하셔서 선생님이 되는 거고 에듀케이션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유치원에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다 선생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유아교육에 관계된 교재를 만든다던가 이제 그런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게 에듀케이션 쪽입니다. 아, 유아교육학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면 잠시 중간 광고 듣고 와서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같이 우리 코커스 임희원 실장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 5232. 집 살 때는 247에 4989. 땅 살 때도 247에 4989.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참 좋은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247-4989. 네, 코코스 우리 이미현 실장님하고 좀 유아교육학과 전공을 한 다음에 이민까지 가는 과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우리 이미현 실장님은 이렇게 유학생들을 많이 접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 네.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돼요? 본인도 사실 이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신 네.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저도 여기서 공부하고 이민했습니다. 어때요? 그 시절과 이 시절 그 어떻게 유학하고 공부하고 이런 뭐 이민하는 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1999년도에서 2000년도에 뉴질랜드에 왔는데 그때 저희들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했었거든요. 유학생들도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취업과 관계없이 하고 싶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지금은 오클랜드 대학교에 인문학과에 학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취업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역사학과라든가 뭐 고고학 이런 쪽으로 전혀 이제 학생들이 많지 않다 그러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이게 대학교 자체가 그리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왜 대학교를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저희가 불렀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게 자기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라 취업이 잘 되는 연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취업률이라든가 그런 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00년도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민이 지금보다는 좀 손쉬웠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안 했을지 몰라도 저도 영주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과를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한국이 좀 많이 나오고 싶으신지 어린 학생들도 19살, 18살 학생들도 영주권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 예전에는 네. 단순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온 경우도 많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네. 아예 이쪽에서 차별이 잡기 위해서 네, 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좋은 나라긴 한데 요즘 네. 좀 상황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유학을 많이 생각한다고도 뉴스에도 여러 차례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럼 하여튼 그래도 뉴질랜드는 아직까지 유학하고 이민이 연결되기에는 좋다. 아, 너무 좋죠. 그래도 웨스턴 국가 중에서는 가장 열려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 한국에 가서 그 박람회에 참석을 하는데 유학 박람회에 참석을 하는데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어학연수라든가 대학교 그 저 유학 상담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작년부터 거의 영주권 유학 후 이민, 그러니까 이민이 되는 유학 상담이 거의 80%를 넘어선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예. 네, 가장 최근에 갔다 온 경우에도 뭐 유학한다 그러면 거의 영주권을 연결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좀 이민을 하고 싶어하는 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최근에 저번 주에 제가 짧게 다녀왔습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날 그 박람회 참석하고 왔습니다. 네. 그냥 일만 하시다 오셨군요. 네네네. 정말 제가 모닝캄이라서 네. 20kg, 20kg, 40kg인데 올 때 텅텅 비게 쇼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빈 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잠깐 다음번에 뭐 길게 좀 갔다 오시면 네네네 네, 최후가 오지 않을까. 네. 그래요. 우리 그 유학 교육학과 이민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이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럼 유학 교육과를 통한 이민.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유학 후 이민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제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는 어땠고 2012년도에는 어땠고 이런 이제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트렌드냐면 이미 이제 유학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제 나이 또래, 그러니까 한 40대 20대 초반 아니면 30대 후반이라든가 이렇게 네. 나이를 막 걸어놓으세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미 이제 어학연수 세대인 거예요. 그렇죠? 아, 제가 이제 어학연수 네. 거의 첫 세대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이제 지금이야 4년제가 아니라 5년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한국대학은 4년 플러스 1년 어학연수로. 근데 저 때는 그래도 이제 어학연수가 조금 붐을 이룬 거여서. 그때 그 시기에는 네. 한국도 경기도 괜찮았던 것 같고. 네. 네네. 경제가 괜찮았나요? 그러니까 IMF였는데. IMF 하고 나서 네. 좀 많이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또 떠나시는 네. 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은. 네. 네. 그래서 그때 그 아, 저 어디까지 얘기했죠? IMF 얘기하다가. 네. 아, 그 저 어학연수 세대다 보니까 이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있으신 상태에서 이민을 계획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30대 중반이라든가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영어 공부를 더 해서 내가 정말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 트렌드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왔던 트렌드였어요. 저희 그 뭐 어른들 세대는 근데 지금은 자식도 자식이지만 본인들을 위해서 또 이민을 오는 세대가 좀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 자식들을 위해서 영주권만 따서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그 지내려고 하는 영주권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공부를 해서 여기서 50년, 60년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이런 또 고민을 많이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조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유아교육도 그렇지만 뭐 간호학과라든가 아니면 IT 학사과정이라든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심지어 뭐 방사능과라든가 다양하게 상담 문의를 받고 있고요. 유아교육과정은 아까 학사 3년 과정을 해야지만 그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민으로 가기 위해서 3년 과정을 내가 7.0을 받아서 3년 과정을 또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뭐냐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귀가 솔깃하지. 네.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4년제 대학교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사 과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여기서 학사를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제가 학사 위에 마스터 과정 석사지만 이 나라는 학사가 배첼러 그다음에 그레듀에이트 디플로마 이렇게 나눠져 있고 석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마스터 과정밖에 없지만 네. 이 뉴질랜드는 석사가 포스트 그레듀에이트 서티피케이트 포스트 그레듀에이트 디플로마 마스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학자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배첼러만 학사가 아니에요. 그레듀에이트 디플로마도 학사와 동일한 레벨 7의 학위입니다. 그렇다면 그레듀에이트 디플로마가 뭔지 또 궁금하시죠? 네. 그레듀에이트 디플로마는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학생들을 위해서 1년에서 한 1년 뭐 2.5, 1년 3개월 정도의 레벨 7 과정으로 이미 학사 학위가 있다를 어떤 과든 상관없이 학사 학위가 있으면 어느 정도 아카데믹하고 그 성숙된 그런 좀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년에서 1년 한 3개월 정도의 그 기간으로 단축해서 그러니까 교양 과목 이런 거 빼고요. 3년 동안 전공 과목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교양 과목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전공 과목만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위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오클랜드 대학교 졸업하고 유아교육 과정으로 이렇게 전공을 변경했다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그 저 애기 아플 때 좀 영어 실력에 부족함을 느낀다는 그 친구도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아교육을 다시 3년 동안 학사 학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1년 3개월짜리 그레듀에이트 디플로마인 티칭 이 과정을 통해서 선생 교사협회에 등록할 자격을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죠. 그러게요. 이게 다양한 네. 루트가 있네요. 네. 만약에 한국에서 유아교육이든 아니면 뭐 수학 뭐 교육학과든 그런 좀 교육 쪽에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시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사실 뉴질랜드 와가지고 쿠커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장 잘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잘하시는 기술이 무엇입니까? 이랬을 때 공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하시고 7.0 받으시고 유아교육학과를 통해서 선생님 되시는 걸 저희가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네. 그런 과를 또 이제 전공하셔가지고 나와서 네. 생활하시는 것도 물론 그렇죠. 나쁘진 않지만. 아, 그게 제일 좋죠. 예, 예, 뉴질랜드에서는 눈에 보이는 기술이 최고입니다.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네. 또 장기적으로 또 봤을 때 유아교육학과 네. 참 메리트가 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민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생활로 연결됐을 때도 네. 네. 상당히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좀 더 안정적일 것 같고. 그렇죠. 느낌상고 왠지 딱 벌써 유치원 교사하면 공무원 같은 느낌이 네, 딱 들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이 나라는 네. 또 아이들도 어쨌든 많이 있고 유입을 네.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 한국,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네. 이 유아교육과를 도전을 하는 지금 임윤 실장님께 봤을 때는 젊은 층이 그래도 아직 많은 거죠? 젊은 층도 있으시고 거의 네. 젊은 층이 많고요. 근데 이게 영주권을 네. 따고 나면 네. 공부를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유아교육을 공부를 따로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네. 영주권을 따고 나서 7.0을 따신 후에 유아교육학과로 다시 진학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따고 나서 정말 하고 싶은 공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학사 과정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학사 과정 3년 과정을 투자를 하셔서 유아 교육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건 굉장히 다양하죠. 왜냐면 이 나라는 나이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는 나라잖아요. 네. 그게 네.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아까 ANTC? 아, 그게 네. 이제 그 저 종합대학교로는 오클랜드 대학교를 비롯해서 AUT, 뭐 메시 대학교 여러 대학교에서 이제 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종합대학교와 폴리텍이 공립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립 중에서 이 나라 키위들도 엄청나게 많이 진학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NZTC라는 학교예요. 이게 뉴질랜드 터셔리 컬리지인데. 이 학교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이 학교에, 다른 그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아교육과정은 컬리지 베이스드로, 강의실에서 내가 수업을 듣고 그렇게 이제 학점을 따나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학교는 그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면서 실습처에서 실습을 하면서 학점을 따나가는, 그러니까 공부와 실습을 병행해야 되는 학교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3년 학사 과정으로 진학을 했을 때 보통 1학년은 컬리지 베이스로 강의를 듣고요. 그다음에 2학년, 3학년은 실습을 나가게 돼요. 네네. 그래서 실습처를 반드시 찾아야지만 학점을 지속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졸업과 동시에 2년 경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졸업하고 나서 보통 본인이 실습한 그 유치원에 정교사로 취업되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네. 네. 네. 그래서. 되게 메리트가 있네요. 이게. 네. 그래서 그 전문 유아교육 전문 사설 학교인데도 굉장히 오랜 전통과 실무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교입니다. 실제로 이 학교의 설립자가 뉴질랜드의 굉장히 유명한 유치원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자였는데 유치원 교사가 너무 모자라가지고 본인이 이거를 설립을 한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예.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선생으로서의 자질이 단지 이론뿐만이 아닌 실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안 거죠. 네. 마치 그 네. 어쨌든 그분이 이걸 해서 세워가지고 네. 이 학교도 정식으로 자격증이 네,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고요. 기억이 났습니다. 네. 이 유아교육이 왜 그 장기부족 직업군이었잖아요. 네. 이게 고질적으로 뉴질랜드에 문제가 되어 왔었던 거예요. 이 유아교육학과의 전문 인력 부족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혹시 지나가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킨더케어 러닝센터라고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 킨더케어 러닝센터의 그 대표가 1982년에 뉴질랜드 전역의 센터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이 그 유아교육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그분이 학교를 설립을 하신 거예요. 원래 그 네. 쉽게 말하면 프랜차이즈처럼 그렇죠. 쭉 있는 건데. 네네네. 아 이게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너무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냥 본인이 유아교육 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 그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제가 학교 담당자들도 만나보면 저희들은 사실 오클랜드 대학교가 뉴질랜드 랭킹 1위다 보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오클랜드 대학교에 뒤지지 않는 유아교육 전문 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 유학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너무 자부심이 뛰어나다 못해서 제가 나오면서 어머 자기네가 하버드야? 이러면서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가 취업률이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기는 네. 거의 뭐 그 워낙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곳에도 그렇죠. 네네네. 왜냐하면 그 다른 정규 대학교들이 캠퍼스 이론 수업만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캠퍼스 이론 수업 플러스 온라인 수업. 현장 실습이 가장 중요하게 구성이 돼 있고 이제 졸업하면 학력하고 경력을 동시에 쌓을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죠. 네. 그렇군요. 유학 그 교육 임미까지 네. 연결되는 이 가정들 그렇죠. 오늘 나눠봤는데요. 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네. 마지막으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께서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정말 네. 이유 그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제가 오클랜드 대학교나 AUT 대학교로도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진학을 합니다만 만약에 정말 이게 이제 정규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영주권을 원하신다 그러면 오클랜드 대학교나 AUT보다는 NGTC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게 이제 뉴질랜드 그냥 그 종합대학교에서 한 그 저 전공으로 운영되는 그런 게 아니고 뉴질랜드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유아교육 전문학교로 서티피케이트부터 마스터까지 다양한 레벨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학교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 뉴질랜드 교사 정식 등록이 가능한 과정이 배첼러 오브 티칭, 그다음에 그레듀에이트 디플로마 두 과정을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걸 들어갈 때 올밴드 7.0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어 점수 조건이 낮은 서티피케이트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서티피케이트 과정이 그 배첼러 과정의 준비 단계가 아니고 배첼러 과정이 3년이잖아요. 서티피케이트 레벨 5가 1학년 과정으로 구성돼 있고 서티피케이트 레벨 6가 2학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1년만 더 하면 배첼러가 이렇게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7.0이 다 안 나오고 5.5가 나왔다 그러면 서티피케이트 과정으로 진학을 1학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점수 조건이 낮은 그런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마치고 학사 학위 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대학교 같은 경우는 3월, 7월 이렇게 입학 시즌이 완전히 결정돼 있는데 여기는 온라인 학습이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 학업을 학생들이 원할 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IELTS가 준비가 됐을 때 시작을 할 수 있고 실습하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학업과 동시에 경력도 쌓을 수 있죠. 그리고 무급으로 시작하지만 학생들이 보통 키위들이 무급으로 계속 이렇게 그 고용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무급으로 있다가도 어느 정도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보조교사로서의 실력이 되면 이제 급여를 주죠. 그러니까 보조교사지만 네. 돈도 이렇게 벌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92%의 학생들이 졸업 전에 이미 취업 제의를 받은 그런 데이터가 있고 학교에서 직접 취업을 연결해 주지는 않지만 각 유치원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 NGTC로 구인 정보를 이제 그 보통 보냅니다. 그래서 NGTC에서 학생들에게 어디서 구인을 한다더라라는 정보를 전달해서 취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천할 만하죠. 그러네. 참 메리트가 있는 정말 매력이 있는 교육 기관이네요. 그렇죠. 그 우리 유효교육학과를 어쨌든 준비하시는 우리 또 결정하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임영 실장님께서 좀 권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교육과 관계된 학과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적성에 굉장히 맞아야지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 학생 중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선생님이고 하니까 유아교육학과를 해라 이래서 진학을 했다가 뭐 1년, 2년 하다가 도저히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그만두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의견도 의견이지만 본인이 정말 적성에 맞는지 보통 그 유치원에 가가지고 한번 좀 자문도 구해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도 영주권과 연결된 거 부분을 좀 묻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장기 부족 직업군에는 더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전히 많은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전문 인력을 사실상 지금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공부하면서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유치원에서 차분히 경력을 쌓아서 준비를 한다면 졸업 후에 취업 및 영주권 취득까지도 어렵지 않은 그런 학과라고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코코스 이미어 시장이 오셔가지고 유학 관련돼가지고 이민까지 연계되는 유학 교육학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하실지?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약학 테크니션이라고 요즘에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네네. 한국은 약사가 제조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상담하는 사람은 약사가 하고 그다음에 약을 관리하거나 제조를 하는 거는 약학 테크니션이 똑같이 가운 입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사는 그 약학과를 나와야 되고 약학 테크니션은 단 2년간의 디플로마 과정만으로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국으로 따지면 약사나 다름없죠. 그런 약학 테크니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보를 준비해 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그 유학 그 이제 또 교육에 관련돼 가지고 궁금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듣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The dawning to noonday bright.